경야는 최거리 용도자 김정은 동식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다섯 돌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수비수 준비위원회, 수비수 조선위원회, 수비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의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